예,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예, 어제 말씀에 그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우리의 편지입니다. 어떤 편지냐? 하나님의 영으로 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옛 언약이 주는 그런 영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커다란 영광을 그들이 소유하게 되었고, 더 이상 영혼을 정죄하는 직분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의로 인도하는 의의 직분을 얻게 되었으며, 또 없어지고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그런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이들이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새 언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얻게 되는 언약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오늘 12절에 바울은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같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새 언약으로 말미암은 그런 소망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13절부터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광야로 인도한 후에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32장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은 무엇하고 있었냐면 이 아론을 통해서 금을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며 경배하고 파티를 열었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께로 받아온 돌판을 깨뜨려 버리고 이스라엘이 위기와 또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율법을 다시 허락해 주셔서 그두 번째 돌판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때 이 모세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빛나게 되어서 이 백성들이 그 얼굴빛이 너무 환해서 너무 밝은 빛이 나서 감히 모세에게 나오지 못하고 또 모세를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가립니다. 그럼 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가렸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광채가 너무 밝고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 빛을 비추는 순간 그 백성들의 죄악이 다 드러날 수 있고 어둠들이 다 드러날 수 있게 되어서 백성들이 그런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사람들이 그 모세에게 비추어지는 그 광채에 주목한 나머지 모세를 바라보면서 그 광채를 바라보지만 정작 바라봐야 될분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즉 모세에 비쳤던 그 광채만을 바라보고 그 일시적인 그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 또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수 있기 때문에 모세가 그 백성들과 이야기할 때에는 그 수건을 얼굴에 들어서 모세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음성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주목하도록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모세는 수건에 얼굴을 쓴 것 같이 너희들에게 나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 얼굴에 수건을 쓸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수건이 필요가 없어졌습니까? 새 언약.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악을 이제 감당하셨기 때문에 14절 말씀에 따르면 이제 그 수건이 예수님 안에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수건을 쓸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더 영광스러운 분이 이제 오셨으니까 이제 그분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 그 수건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대요? 여전히 마음이 완고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복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에 얽매여서 또 모세를 통해 주신 옛 언약인 율법에 매여서 너희들이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안에 이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서 그 율법 조문 하나하나를 지켜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아니 그 모든 것들을 지켜야지만 상급을 얻는 것처럼 그래서 그 율법의 얽매이고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내 열심으로 그것들을 지키려 하다가 실패하게 되면 낙심하고 죄의식과 죄책감 가운데 허덕이게 되고요. 만약에 그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면 그 율법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그런 죄악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원한 영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치 이 땅의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해 주신 것이 그 일시적이고 사실은 이 세상의 것들인데 그것에 취해서 정작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수건이 벗겨지고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런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16절이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수건이 벗겨진대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언제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때라도 언제든지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과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기만 하면 여러분 그 수건이 벗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시면 여러분 수건은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충만해지면 더 이상 수건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오늘 17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참된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또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더 이상 죄책감이나 죄의식에 얽매여서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열심들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고요.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기쁨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지킬 수 있고요. 그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기쁨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 봉사하고 주의 일을 하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셔서 뭐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 수건이 우리 얼굴에서부터 벗겨지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주님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여러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거울에 비춰보면 보이는 것이 누구예요? 원래는 우리 자신이 보이게 되어 있잖아요. 내 얼굴이 보이게 되어 있는데 내 얼굴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대요. 그 이야기는 내 얼굴에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주님의 그 영광의 광채로 가득 찬 그런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더 큰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성김 가운데 우리의 말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율법을 받았을 때 모세가 받았던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 또 그 영원한 영광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고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모습을 보고 계신지 또 보지 못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또 주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실 때 우리 안에 참된 자유가 있고 우리 안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영광과 또 율법이 주지 못하는 더 크고 영원한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이 띄어지고요. 그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눈이 열려져서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영광 그 영원한 영광 그것을 바라보시고 또 그 영광으로 가득하며 주님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희들 사순절 여러분 시작되었고 또 사순절의 기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 동안 여러분 무엇을 묵상하시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셔서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부어지고요. 또 체험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또 그분이 주시는 말씀 또 주님의 일만이 가득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기간들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